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보다가 못다한 사랑에 나 울다가 그대의 추억을 버리고 버려도 마음은 그대 향해 걷고 있는데 너와의 깊은 사랑은 이젠 추억이 되고 이 세상은 널 놓아주란 말 마음을 잠재워도 아무리 달아나려 애를 써봐도 여전히 내 맘에